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상당 기간 팬티를 입지 못했다. 팬티 살 돈은 아까운 생각이 들었지만 책 사는 데는 아까운 줄 몰랐기 때문이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어느 잡지에 나온 민주당 홍사덕 의원 얘기입니다. 스스로도 병치고는 묘한 병이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이런 병은 전염돼도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연휴 한가운데 놓인 시간입니다. 넉넉한 마음으로 책을 들어서 미래를 펼쳐보시면 어떨까요? 서울 성동구 중곡 2동 이희선 씨, 잘 들으셨습니까? 영화 워킹걸 중에서 Let the River Run, 칼리 사이먼이었습니다. 첫머리에 드린 말씀은 어느 잡지에 나온 그 명사들의 독서 습관이라는 얘기였는데요. 수필가 전숙희 씨의 얘기도 눈에 띄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편안한 안락 의자에 앉아서 책을 읽는데 그 옆에 탁자에 사탕 같은 것이 잔뜩 든 바구니를 둔대요. 그래서 끊임없이 손이 들락거리면서 책을 읽는데 가족들이 이렇게 놀린다고요. 단 것이 탐나서 책을 읽는 것이 아니냐. 그랬더니 전숙희 씨는 내게 있어서 독서는 달다. 이런 말을 했다는데요. 여러분께도 독서가 단 그런 것인지 모르겠네요. 자, 대구 만촌일동 박진아 씨께 그리고 대구 황금동의 김지훈 학생께 띄워드리겠습니다. 영화 문워커 중에서 마이클 잭슨, 시에다 가렛이 부르는 I Just Can't Stop Loving You입니다. I just wanna lay next to you for a while. You look so beautiful tonight. Your eyes are so lovely. Your mouth is so sweet. A lot of people misunderstand me. That's because they don't know me at all. I just want to touch you and hold you. I need you. God, I need you. I love you so much. Moonwalker 중에서 I Just Can't Stop Loving You,

어, 다 안 끝났는데. 다이어리등까지 700-8883. 그래서 꾸러기 전화입니다. 나의 아름다운 세탁소, 위험한 관계 같은 영화에서 충격적인 소재와 영상을 선보였던 영국 출신 감독이죠. 스티븐 프리어즈의 최근작 히어로 중에서 루서 벤드로스의 Heart of a Hero였습니다. 이 영화는 아메리칸 드림으로 대표되는 미국의 영웅주의를 아주 신랄하게 꼬집고 있는데요. 얘기의 시작은 비행기 한 대가 추락하는 데서부터 비롯됩니다. 비 내리는 어느 날 좀도둑 버니, 더스틴 호프만은 비행기 사고를 목격합니다. 끼어들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지만 자기 아들 또래의 꼬마가 아버지를 살려달라는 말에 그는 하늘 수 없이 죽을 위험을 무릅쓰고 사람들을 구출합니다. 그 비행기 속에는 사건 기자로 명성을 날리는 TV 방송국 기자 게일 지나 데이비스도 있었죠. 좀도둑 버니는 사람을 구출하는 와중에 게일의 핸드백을 슬쩍 한 대신에 그만 자신의 신발 한 짝을 잃어버리죠. 어쨌든 게일과 TV 방송국은 신발 한 짝만 남겨놓고 사라져버린 이 버니를 54명의 생명을 구한 이 시대의 영웅으로 부각시킵니다. 그리고는 100만 달러의 보상금을 걸고 이 영웅을 찾기 시작합니다. 신데렐라의 유리구드가 생각나는 장면이죠. 아, 그런데 정작 영웅이 돼야 할 버니는 절도죄로 감옥에 가고 그를 잠시 자기 차에 태워줬던 불황아, 존 버버, 앤디 가르시아가 대신에 전 미국의 양심이자 우상인 영웅이 되죠. 버니가 현장에 두고 온 신발 한 짝, 이게 유일한 단서인데 이 버니는 나머지 한 짝이 필요 없다고 버버에게 그 신발을 줘버렸으니까요. 버버는 영웅의 역할을 아주 충실히 해냅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미국인들의 잃어버린 양심을 일깨워주고 매스컴은 그런 글을 완벽한 상품으로 포장합니다. 그의 지저분한 과거까지도 아주 환상적으로 처리하고요. 그러던 어느 날 이 가짜 영웅 버버는 자신이 묵고 있는 고층 호텔 난간에 우뚝 섭니다. 양심의 가책 때문에 자살을 결심한 것이죠. 이 소동이 온 나라에 TV로 생중계되는 가운데 진짜 영웅 버니가 달려옵니다. 호텔 난간에 아슬아슬하게 앉은 이 두 사람. 그 와중에도 방송국 카메라 기자는 죽음을 무릅쓰고 이들의 자살 장면을 찍으려고 난립니다. 영웅이 죽든 말든 자신의 최대 목표는 11시 뉴스밖에 없다면서요. 상품 가치 때문에 한 소시민을 영웅으로 만들어버리는 오늘날의 매스컴. 그 때문에 자살까지 결심하는 조작된 영웅. 이처럼 가짜 영웅을 호텔 난간에 몰아세운 것은 다름 아닌 TV로 대표되는 이기적인 현대사입니다. 이와는 좀 다르지만 타인에게 떠밀려서 투신으로 오인받는 영화, 여러분들도 기억나는 작품이 있으시죠? To tell me so, it's you. 영화 Woman in Red 중에서 It's You, Dionne Warwick, Stevie Wonder였습니다. 평범한 공처가였던 40대 직장인 테드 앞에 어느 날 빨간 드레스의 여인이 나타납니다. 테드는 그만 이성을 잃고 짝사랑에 빠져버립니다. 필사적인 노력으로 그녀를 유혹하는 데 성공한 테드.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벼르고 별러서 그녀의 아파트를 찾아갔는데 그날따라 비행사인 남편이 날씨 관계로 일찍 돌아오죠. 혼비백산한 테드는 속옷만 걸친 채 아파트 창밖에 매달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만 투신자살로 오해를 받죠. 긴급구조대가 달려오고 TV 중계차가 중계를 시작하고 테드의 신상이 속속 밝혀지고 남편을 피해 아파트 창밖에 매달린 이 우스꽝스런 해프닝은 자살 소동으로 기정사실화돼버립니다. 우리 영화 중에도 있었죠. 옥상 광고판을 그리는 페인트공 칠수와 만수. 건물 옥상에서 작업하던 어느 날 발밑으로 보이는 세상과 사람들이 조그만 점처럼 아주 작고 하찮게 보입니다. 땅으로 내려가면 발 뻗고 잘 집 한 칸 없는 그들이지만 이렇게 높은 데서 바라보는 세상은 모든 게 자기 것만 같습니다. 만수가 소리치죠. 세상 사람들은 들으라고요. 마음속에 가득 차 있던 온갖 불만과 갈등들을 마치 복수라도 하듯이 허공에 내뱉습니다. 손발로 행동까지 하면서요. 그런데 잠시 후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더니 경찰이 오고 구급차가 도착합니다. 이들은 요구사항이 뭐냐, 죽을 이유까지 있냐 하면서 이들을 설득하기 시작하죠. 이제 칠수와 만수는 자신들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뛰어내리지 않으면 또 죽지 않으면 안 될 상황으로 몰립니다. 그 사이에 파헤쳐지는 이들의 아픈 과거들. 모든 것이 물질화돼가는 현대사회와 그 속에서 점점 더 그 빛을 잃어가는 소시민들의 인간성. 그들의 소외감이 죽음까지 타인들에게 떠밀려야 하는 상황으로 상징화된 것이죠. 영화 칠수와 만수 중에서 김수철의 노래입니다. 울지 않으리. 모른 채 나는 외로이 스파이크 리 감독의 영화 모베러 블루스 중에서 모베러 블루스 올스나 사운드트랙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TV에 이 영화가 방영돼서 그런지 참 많은 분이 곡을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서울 하월곡 일동의 김문숙 학생 구정님 씨, 대구 범어 사동의 박선민 학생, 그리고 마포에서 고경희 학생, 이분들 외에도 많은 분이 몬트리올 예수의 삽입곡을 듣고 싶다고 하셨어요. 26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요절한 18세기 이탈리아의 작곡가 베르골레지. 그의 곡이 이 영화에 삽입됐었는데요. 스타바트 마테르는 그가 세상을 뜬 해에 쓴 마지막 작품이죠. 총 12곡이고요. 그 중에서 11번째 곡, 정결한 마리아. 이 곡은 영화 맨 처음 장면에 나왔었고요. 12번째 곡인 예수의 육신은 죽었어도, 이 곡은 맨 마지막 그 지하철 장면에서 인상 깊게 흘러나옵니다. 자, 이 맨 마지막에 흘러나왔던 그 곡 들어볼까요? 예수의 육신은 죽었어도. 추억의 영화. 이브몽땅. 여러분은 이 이름에서 퍼뜩 무엇이 생각나세요? 보통 우리는 그에게서 두 개의 얼굴을 발견합니다. 하나는 따뜻하고 편안한 무드를 지닌 샹송 가수, 다른 하나는 조금은 수줍어하는 듯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믿음직하고 로맨틱한 분위기의 연기자 이미지입니다. 이렇게 연예인이 지닌 다른 모습이 사람을 끌어들이는 힘이 아닐까 싶어요. 이브몽땅이 배우로서 우리에게 처음 다가온 것은 영화 Le Salaire de la Peur, 공포의 보수에서입니다. 이 영화는 또 앙리 조르주 클루조 감독의 대표작이기도 하죠. 영화 공포의 보수의 스토리는 별 대단한 것은 못됩니다. 무대는 남미의 퇴폐적인 도시 라스 피에드라스. 세계 각지에서 모여든 실직자, 범죄자들이 바깥 세계로 나가는 유일한 교통편, 비행기의 여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한 사람인 이브 몽땅. 그도 돈이 궁한 나머지 위험하긴 하지만 보수가 두둑한 데 끌려서 불이 난 유정까지 니트로글리세린을 운반해 주기로 합니다. 이 니트로글리세린은 조그만 열이나 충격에도 폭발하는 위험천만한 폭발물이지요. 실제로 함께 출발한 한 대의 트럭은 그의 눈앞에서 순식간에 날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공포가 그의 온몸을 긴장시킵니다. 하지만 그는 어디까지나 냉정하게 트럭을 몹니다. 영화는 시종 아슬아슬하게 진행되죠. 결국 목적지에 무사히 간 사람은 이브몽땅 한 사람뿐입니다. 보수로 받은 대금을 손에 넣고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돌아오는 이브몽땅. 하지만 마음이 들떠서 방심한 순간 그의 트럭은 벼락 밑으로 굴러떨어지고 맙니다. 이 영화의 드릴은 등골이 싸늘해지는 단순히 생리적인 공포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 폭발할지 모르는 화약, 오직 살기 위해서 이것을 나르는 실업자들, 이들의 표정에는 오늘날 이 세계가 겪고 있는 빈곤의 모습이 심각하게 새겨져 있는 겁니다. 영화는 이 무서운 빈곤을 조금도 과장하지 않고 그저 드라마의 뒤쪽에 담담하게 깔아놓았을 뿐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운반한 니트로글리세린을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핵폭탄으로 바꿔서 생각해 본다면 어떨까요? 30여 년 전에 이 영화 공포의 보스야말로 인류의 운명을 암시한 문제작이 아닐까요? 이브몽땅의 노래 됐습니다. 사랑의 3분음표. 3 petites notes de musique ont plié boutique au creux du souvenir. C'en est fini de leur tapage, elles tournent la page et vont s'endormir. Mais un jour sans cri égare, elles vous reviennent en mémoire. Toi, tu voulais oublier un petit air galvaudé dans les rues de l'été. Toi, tu n'oublieras jamais une rue, un été, une fille qui fredonnait. La la la la, je vous aime chanter la rengaine, la mon amour. Des paroles sans rien de sublime, pourvu que la rime amène toujours une romance de vacances qui lancinante vous relance. Vrai, elle était si jolie, si fraîche épanouie. Et tu ne l'as pas cueilli. Vrai, pour son premier frisson, elle t'offrait une chanson à prendre à l'unisson. La la la la la, tout rêve rime avec s'achève, le tien ne rime à rien. Fini avant qu'il commence, le temps d'une danse, l'espace d'un refrain. Petites notes de musique qui vous font la nique du fond des souvenirs. Lèvent un cruel rideau de scène sur mille et une peines qui ne veulent pas mourir. Oh, wondrous place for you and me. 경기도 수원 메탄 3동의 최우식 씨, 군산 나운동의 한은석 학생께 띄워드린 영화 알라딘 중에서 A Whole New World 제65회, 얼마 전이었죠?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주제가상을 받은 곡이었습니다. 셀린 디옹, 그리고 피보 브라이슨의 노래였고요. 서울 역전동의 유주희 양, 친구 정은이가 지금 고3인데 벌써부터 과로를 해서 병원에 다닌다고요. 여러분들께 이 노래를 꼭 띄워드리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열혈남아 중에서 왕걸이 부르는 망륜이 망류아, 왕러니 왕러워, 너를 잊고 나를 잊고.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모든 고3 학생들에게 큰 소리로 말해달라고 하셨네요. 워먼 땅쯔치앙, 우리 강해지자, 강해야만 해. 자, 저랑 홍동식 PD도 함께 성원해드릴게요. 여러분 강해지세요. 인사드립니다. 편한 밤 되시고요. 太多，就当我从来没有过，还是消失在我心头。谁曾经提醒我，我的爱没有把握？就当我从来没有过，还是忘了你。